Hey, what you doing? 기다리잖아, call back. 언뜻 체크했잖아, 나 go ahead. So, 주워놔, 감기. Go, 싶어, hurry. People 가져와, 덮어줘. I wanna touch you, but you in a laptop. 날 보러 와, 커피처럼 take out. Ding, ding, ding, like a licky ding, ding. 너랑 같이 빙, 빙, 내가 싶어, airtime. 내 맘이 간질간질해. I'm sick. Always you and me. Like a symphony. You make a bad day better, yeah, you. You make a good day better, too, yeah.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달이 지는 새벽까지 네 생각에 행복해. 아마 모를 걸 말하고 싶어. Thank you.